같은데 이거 잘못. 정아 안녕. 어 이거 들리는 거야? 아 진짜 나도. 민정 안녕. 민정아 안녕. 목적 소리 왜 써요? 안녕하세요 이화이고 대표 여신 죄송합니다. 3반으로 찾아오세요. 죄송합니다. 2학년 3반 2번이에요. 안녕하세요 이화이고 대표 여신 3반으로 오세요. 2학년 3반 2번이에요. 이거 뭐야? 어디 들려? 몰라 얘 녹음 중인데. 어, 야 이거 신기하다 느낌이. 지성짱. 지성짱. 지성 전장 연기 대상. 지성 KBS 연기 대상. SBS 아니야. 헷갈렸어. 신기하다 이거 왜 헷갈려. 너 어디 갔다 와 지금? 2반? 너 2반. 한 교시 만에 또 왔어요. EFBS. 어우야. 이슬리베디 이슬패 이슬리베디 이슬리베디 이슬리베디 이슬리베디 이슬리베디 이슬리베디 이슬리베디 이슬리베디 이슬리베디 이슬리베디 이슬리베디 이슬리베디 이슬리베디 이슬리베디 이슬리베디 이슬리베디 이슬리베디 이슬리베디 이슬리베디 이슬리베디 이슬리베디 이슬리베디 이슬리베디 이슬리베디 이슬리베디 이슬리베디 이슬리베디 이슬리베디 이슬리베디 이슬리베디 이슬리베디 이슬리베디 이슬리베디 이슬리베디 이슬리베디 이슬리베디 이슬리베디 이슬리베디 이슬리베디 이슬리베디 이슬리베디 이슬리베디 이슬리베디 이슬리베디 이슬리베디 이슬리베디 이슬리베디 이슬리베디 이슬리베디 이슬리베디 이슬리베디 이슬리베디 이슬 이거 뭐야? 마리아! こんにちは。韓国から来ました。ジェイエビンです。私は日番でしょうね。これは何の番組ですか？あなたは EFPAですか？私は日本人じゃないですけど、日本語が好きです。 궁금한데 이거 왜 하는 거야? 진짜 할 거 없나 보다. 안녕. 이게 바로 그 유명한 ASMR인가 봐. 네, ASMR. ASMR을 기대하고 왔겠지만 절대로 그게 아니다. ASMR. 준서쌤 사랑해요. 야! 2학년 3번 17번 전은진이 영어 멘토인데 영어 시험지 문제를 먼저 봐버렸어요. 유치, 심지어 학생회. 학생회 대외협력부. 대외협력부 친구는 없어요. 죄송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 돼. 아, 명사.